미가 5장. 옷 딸 분대여 군사를 모아라. 우리가 포위를 당했으며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의 뺨을 막대기로 칠 것이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 족속들 중에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해산 중인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그분께서 그들을 버려두실 것이지만 그 후에는 그 형제들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으로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고귀함으로 일어나서 자기 양떼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안락하게 살 것이 될 것이니 이는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평화가 될 것이니 이실리아 사람들이 우리 땅을 침범해 우리의 성읍을 짓밟을 때 우리가 그들을 대항해 7명의 목자와 8명의 지도자를 세울 것이다. 그들이 이슬리아 땅을 칼로 다스리며 뺑칼로 니물롯을 다스릴 것이다. 이슬리아 사람들이 우리 땅을 침입해 우리 영토로 짓밟을 때 그가 이슬리아 사람들에게 구원하실 것이다. 야곱의 남은 사람들은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마치 여호와의 이슬 같고 풀밭에 내리는 소나기처럼 될 것이니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을 것이다. 야곱의 남은 사람들은 민족들 가운데서 그리고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마치 숲의 짐승들 가운데 있는 사자 같고 양떼 가운데 있는 젊은 사자 같을 것이니 그가 나서는 대로 짓밟고 찢으나 그에게서 아무도 빼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 손을 원수들 위에 높이 들 것이며 내 모든 적들을 멸망당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이 되면 내가 내 가운데서 내 군마들을 없애버리고 내 전차들을 부수겠다. 내가 내 성들을 멸망시키고 내 모든 요새들을 무너뜨리겠다. 내가 내 손에서 마술을 그치게 하고 점치는 것이 내 가운데서 사라지게 하겠다. 내가 내 우상들 내 가운데 있는 돌 우상들을 박살내니 내가 다시는 내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가운데서 아세라상을 뽑아내며 내 성들을 멸망시키겠다. 내가 순종하지 아니한 민족들에게 진노와 분노로 갚겠다. 미가 6장.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너는 일어나 산들에게 고소 내용을 밝히고 언덕들이 내 소리를 듣게 하여라. 산들아, 여호와의 고소 내용을 들으라. 너의 견고한 땅의 기초들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 대해 소송을 거신다. 이스라엘을 고소하신다. 내 백성아, 내가 네게 뭘 어쨌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괴롭혔느냐? 대답해 보여라. 내가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냈고 그 종살이 하던 땅에서 너를 구해냈으며 내가 내 앞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냈다. 내 백성아, 모압왕 바락이 어떤 계획을 꾸미고 보레 아들 바람이 그에게서 어떤 답을 주었으며 시딤에서 길가로 가는 도중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보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의롭게 행동한 것을 너희가 깨달을 것이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나아갈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께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수천 마리 순양이나 수만의 강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악행을 벗기 위해 내 마다들을 드리고 내 영혼의 죄를 위해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오 사람아, 무엇이 좋은지 이미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신 것은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공유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성을 향해 외치신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완전한 지혜다. 매와 그 매를 드신 분께 순종하라. 사악한 집에 여전히 사악한 재물과 가증스러운 거짓 저울이 있느냐? 내가 사악한 저울과 엉터리 저울줄을 가진 사람을 어찌 깨끗하다 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포악함이 가득하고 그 주민들은 거짓말만 하며 그들의 입속에 있는 혀는 속이는 말을 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치고 내 죄를 인해 너를 폐허로 만들기 시작했다.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항상 허기질 것이다. 내가 감춰도 보관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보관할지라도 내가 칼로 없앨 것이다.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올리브 열매를 밟아짜도 기름을 얻지 못할 것이고 내가 포도를 밟아짜도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내가 오므리의 법도와 아합의 집안의 모든 행위를 따르며 그들의 뜻대로 행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멸망시키게 하며 내 거주자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너희가 내 백성들의 조롱을 받아야 할 것이다. 미가 7장.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나는 여름 과일을 다 따간 뒤와 같고 포도를 다 거두고 난 뒤와 같구나. 먹을 만한 포도 한 송이 없고 먹고 싶은 무화과 첫 열매도 없구나. 경건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라졌고 의인이라고 한 사람도 남지 않았구나. 그들은 모두 피를 보려고 숨어서 기다리고 있고 각자 자기 형제를 그물로 잡는구나. 두 손은 악을 행하는데 뛰어나고 갈리아 재판관은 뇌물을 요구하며 권력자는 자기 욕망대로 내키는 대로 지시하고 그것을 위해 함께 일하는 꾸미는구나. 그 가운데 낫다 싶은 사람들도 가시덤불 같고 그 가운데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가시 울타리 같구나. 내 파수꾼들이 날이 이르렀고 내 징벌이 날이 이르렀구나. 이제 그들이 혼란에 빠졌구나.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신뢰하지 마라. 내 품에 누운 여자에게도 입을 조심하여라. 이들이 아버지를 무시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들고 일어날 것이니 자기 집안 사람들이 자기 원수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내 구원이신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다. 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이다. 내 원수여 나를 보고 즐거워하라. 나는 쓰러져도 일어나며 어둠 속에 앉았다 해도 여호와께서 내 빛이 되어주신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으니 그분께서 내 사정을 변호하셔서 내게 공의를 베푸시기까지는 그분의 진노를 감당할 것이다. 그분께서 빛으로 이끄시고 내가 그분의 의를 볼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 원수가 그것을 보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던 사람이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볼 것이니 이제 그가 거리의 흙처럼 짓밟히게 될 것이다. 내 성벽을 건축한 날 곧 그날에 내 영역이 넓어질 것이다. 그날에 아실리아로부터 이집트의 성들까지 그리고 이집트로부터 니플라테스 강까지 이 바다로부터 저 바다까지 이 산으로부터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 나아올 것이다. 그 땅이 거기 사는 사람들 때문에 곧 그들의 행위의 열매 때문에 황폐해질 것이다. 주의 지팡이로 제 백성을 돌보소서. 기름진 풀밭 가운데 있는 숲에서 홀로 살고 있는 주의 소유인 양떼를 보살피소서. 오래전에 그랬던 것처럼 바산과 길르앗에서 꼴을 먹게 하소서.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오던 그때처럼 내가 그들에게 내 기적을 보일 것이다. 나라들이 그 기적을 보고 자신의 힘에 대해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그들의 손으로 자기 입을 막으며 그 귀는 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그들은 뱀과 땅에서 기는 벌레처럼 흙을 핥고 그들이 요새에 나와서 떨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를 무서워하게 될 것이다. 주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는 주의 소유, 주의 백성 가운데 남은 사람들의 허물을 너그럽게 대하시며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오랫도록 진노하지 않으시니 이는 긍휼을 베풀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밟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닷속 깊은 곳에 던져주소서. 오래전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듯이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나훔 1장. 니느웨에 관한 묵시입니다. 애굽스 사람 나훔이 본 환상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질투가 많으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는 복수하시고 진노하시는데 그분의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그분의 원수에게 진노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진노하시는데 더디시고 힘은 강하신 분이시다. 하지만 죄인들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분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폭풍 속에 있고 구름들은 그분의 발의 흙먼지이다. 그분께서는 바다를 꾸짖어 마르게 하시고 모든 강들을 마르게 하신다. 그래서 바산과 갈매이 시들고 레바논의 꽃봉오리가 시든다. 산들이 그분 앞에서 진동하고 언덕들이 사라져 없어져 버린다. 그분 앞에서 땅, 곧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두가 뒤집어진다. 그분의 분노 앞에서 누가 버틸 수 있겠는가? 그분의 노여움을 누가 당해낼 수 있겠는가? 그분의 진노는 불처럼 쏟아지고 그분에 의해서 바위들이 깨진다. 여호와께서는 선하시다.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분은 그분께 피하시는 사람들을 아신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맞서는 사람은 넘치는 홍수로 완전히 멸하시고 그분의 원수는 어둠 속으로 쫓아버리실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에 대응해 음모를 꾸며도 그분께서는 완전히 없앨 것이다. 방랑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가시덤불처럼 엉클어져 있고 술꾼들처럼 취해 있다.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처럼 완전히 불에 타버릴 것이다. 여호와께 대항해 악을 도모하는 사람, 사악한 조언자가 바로 내게서 나왔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빈틈없고 숫자적으로 많을지라도 그들이 잘려 나가 사라지고 말 것이다. 내가 내게 어려움을 주었지만 이제 다시는 내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제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부수고 너를 묶여있는 것을 끊어버리겠다.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대해 명령을 하셨다. 내 이름이 이어갈 후손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내 신전에 새겨 만든 우상들과 녹여 만든 우상들을 내가 없애버린다. 너는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내 무덤을 만들 것이다. 보아라, 저기 산 위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의 발걸음을, 그가 평안을 선포하는 구나. 유다야, 내 정해진 절기를 지키고 내가 한 서원을 지켜라. 악한 사람들이 다시는 너를 휩쓸고 지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완전히 없애버렸다. 나훔 2장. 침략군이 너를 향해 왔다. 성을 지켜보아라. 길을 잘 살펴보아라. 준비를 단단히 해보아라. 내 온 힘을 다해보아라. 파괴자들이 이스라엘과 야곱을 폐허로 만들고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들을 망쳐버렸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영광과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침략군 용사들의 방패는 붉은색이고 용맹스러운 군사들은 자주색 옷을 입었다. 그들이 준비된 날에 전차들 위에 쇠붙이는 번쩍거리고 방백나무로 만든 창들은 요동친다. 전차들이 거리로 질주하며 광장에서 이리저리 내달리는구나. 마치 횃불처럼 보이고 마치 번개처럼 빨리 달린다. 그가 그의 장교들을 소집한다. 그들은 비틀거리면서도 진격한다. 성벽에 재빨리 다다른다. 성을 공격할 준비를 갖춘다. 강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무너진다. 이미 결정됐다. 왕비가 벌거벗겨져 포로가 돼 끌려가고 그녀의 시녀들이 비둘기 소리처럼 구슬프게 울며 자기 가슴을 친다. 옛적부터 니누에는 마치 물이 가득 찬 연못처럼 백성이 많았던 성이지만 이제 그들은 도망치고 있다. 서라, 서라 외치지만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너희는 은을 약탈하라. 너희는 금을 약탈하라. 온갖 값진 것들과 한없이 많은 보물이 있다. 텅텅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으며 폐허가 됐다. 마음이 녹아내리고 무릎이 비틀거린다. 고통이 온 몸 전체에 퍼지고 그들의 얼굴이 모두 창백해졌다. 사자굴이 어디에 있느냐? 어린 사자들을 키웠던 곳이 어디에 있느냐? 숫사자와 암사자와 젖먹이 사자들이 두려울 것 없이 다녔던 곳이 어디에 있느냐? 사자가 자기 새끼를 위해 충분한 먹이를 찍고 암사자를 위해 먹이를 잡아다 주며 자기 굴을 먹이로 채우고 그 죽인 것으로 가득 채워놓았던 사자굴이 어디 있느냐? 보아라, 내가 너를 치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내 전차들을 불태워 연기가 되게 하고 칼이 내 새끼 사자들을 집어삼킬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내 먹이를 남겨놓지 않겠다. 내가 보는 사람의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훔 3장. 피해 성읍에 화가 있을 것이다. 거짓말과 약탈이 수없이 자행되고 노략질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 성. 채찍 소리, 바퀴 흔들리는 소리, 달리는 말, 거침없이 달려오는 전차, 돌격하는 기마병, 번쩍이는 칼과 번개같이 빛나는 창, 죽은 사람들과 시체더미, 수없이 많은 시체들, 그리고 사람들은 시체에 걸려 넘어진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수없이 음탕한 창녀짓을 하고 마술을 써서 사람을 홀린 탓이다. 여러 백성들을 음탕한 행위로 팔아넘기고 유혹으로 족속들을 팔아넘겼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너를 치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 위로 걷어 올려서 여러 백성들에게 벌거벗은 너를 보이고 여러 왕국들에게 내 수치를 보일 것이다. 내가 더러운 것을 내게 던지고 너를 웃음거리로 만들 것이며 너를 구경거리로 만들 것이다. 너를 보는 모든 사람이 너를 피하며 말하기를 니느웨가 폐허가 됐다. 누가 이를 슬퍼하겠는가? 라고 하니 너를 위로해 줄 사람을 내가 어디에서 찾겠느냐? 나일 강가에 위치하고 강물에 둘러싸여 있으며 큰 물이 그 요새가 되고 큰 물이 그 성벽이 된 노아몬보다 내가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에티오피아와 이집트는 내 강력한 힘이었고 북과 리비아는 내 국민국이었다. 그러나 그도 포로가 돼 사로잡혀 가고 말았다. 아이들도 길거리 구석마다 내동댕이 쳐버렸다. 귀족들도 제비뽑기에 의해 잡혀가고 모든 지도자들도 사슬에 묶였다. 너 또한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숨을 곳을 찾아야 할 것이다. 원수를 피해 숨을 곳을 찾아야 할 것이다. 내 모든 요새들은 첫 열매가 익은 무화과와 같아서 흔들기만 하면 먹을 사람의 잎으로 떨어질 것이다. 보아라, 내 한가운데 있는 군대는 여자들 뿐이다.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들에게 활짝 열리고 불이 그 빗장들을 태워버린다. 포위에 대비해서 물을 길어두고 내 요새를 강화시켜라. 진흙탕에 가서 진흙을 뭉쳐서 벽돌을 만들어라. 그곳에서 불이 너를 삼킬 것이고 칼이 너를 벨 것이다. 느치떼처럼 너를 소멸시킬 것이다. 메뚜기 떼처럼 내 수를 증가시켜 보아라. 느치떼처럼 내 수를 증가시켜 보아라. 내가 내 상인들의 수를 늘려 하늘의 별들보다 많게 했으나 느치떼처럼 허물을 벗고 나서 날아갈 것이다. 내 파수꾼들이 메뚜기 떼같이 많고 내 관료들이 메뚜기 떼처럼 많아도 추운 날 벽에 붙어 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가는 느치떼처럼 그들은 아무도 모르는 어디론가 떠나갈 것이다. 아시리아 왕이여, 내 목자들은 졸고 있고 내 관리들은 누워있다. 내 백성들은 산으로 흩어졌는데 모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내 상처를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심각하다. 너에 관한 소식을 들은 사람마다 너를 보고 손뼉치는구나. 끊임없는 너의 악행을 당해보지 않았던 사람이 있겠느냐. 하박국 1장. 예언자 하박국이 받은 묵시의 말씀입니다.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주께서 듣지 않으시는데 폭력입니다 라고 제가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왜 저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죄악을 쳐다보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제 앞에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정의가 아주 실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 버려서 정의가 왜곡됩니다. 다른 나라들을 보고 잘 살펴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데 내게 말해주어도 너는 믿지 못할 것이다. 보아라, 이제 바벨론 사람들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사납고 과격한 사람들이다. 남의 생활터전을 빼앗으려고 온 땅을 돌아다닐 것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정의와 권위는 그들 마음대로다. 그들의 말들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의 늑대들보다 사납다. 그들의 기마병들은 무척이나 빨라서 멀리서부터 달려온다. 그들은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잡아채듯 빠르게 날아온다. 그들 무리는 동쪽 바람처럼 모두가 폭력을 휘두르려고 와서 포로들을 모래알처럼 모은다. 그들이 왕들을 비웃고 관리들을 조롱할 것이다. 그들이 모든 요새를 비웃고 흙 언덕을 쌓아서 그곳을 침략한다. 그러나 자기 힘이 신이라고 여기는 죄인들, 그들도 바람처럼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시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거룩하신 주여,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심판을 위해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오 반석이시여, 주께서는 그들을 세워 벌하셨습니다. 주의 눈은 정결해서 죄악을 보시지 못하시고 죄악을 그냥 바라보시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있는데 왜 반역자들을 조용히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주께서는 사람을 바다의 물고기처럼 만드셨고 다스리는 이가 없는 기어다니는 생물처럼 만드셨습니다. 그는 갈고리로 그들 모두를 낚아올리고는 그물로 끌어올리며 엉망 안에 모아 담고는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기 그물에다 재물을 바치고 자기 엉망에다 분향을 합니다. 잡아들인 것이 많고 그들의 음식이 풍성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그물을 비우고 계속 무자비하게 민족들을 죽여도 됩니까? 하박국 2장. 내가 초소에 서서 망대의 자리를 잡고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내 호소에 주께서 뭐라고 응답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달리는 사람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왜냐하면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돼야 이뤄지고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뤄진다. 비록 늦어진다 해도 너는 기다려라.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보아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 것이다. 포도주는 사람을 속인다. 거만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한다. 무덤처럼 목구멍을 넓게 열고 있는 그는 마치 죽음과 같아서 결코 만족감을 모른다. 그는 모든 나라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모든 백성들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만 이들 모두가 그를 속담거리로 삼고 그에 대해 풍자와 비유를 말하지 않겠느냐. 화가 있을 것이다. 자기 소유가 아닌 것으로 부유하게 된 사람아, 이런 일이 얼마나 더 계속되겠는가. 갑자기 내 빚쟁이들이 일어나고 너를 공포로 떨게 할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약탈물이 될 것이다. 내가 많은 나라들을 약탈했기 때문에 그 나라들 가운데 살아남은 백성 모두가 너를 약탈할 것이다. 내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고 땅과 도시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했기 때문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부당하게 취한 것으로 자기의 집을 축제하는 사람아, 높은 곳에 자기 둥지를 틀어 재난으로부터 모면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키려고 계획한 것이 내 집안에 수치를 불렀고 내 영혼에 죄가 됐다. 성벽의 돌이 울부짖을 것이고 나무 기둥이 맞장구 칠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피로 성을 짓고 죄악으로 도시를 세우는 사람아, 보아라, 수고한 것이 불에 타버리고 힘들게 한 일이 헛수고가 될 것인데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아니냐.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찰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자기 이웃에게 술을 통째로 마시게 해 술에 취해서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 보이도록 하는 사람아, 내가 영광 대신에 수치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너 또한 마시고 몸을 드러내어라. 여호와께서 오른손에 들고 계신 잔을 내게 돌리실 것이며 수치스러움이 내 영광을 가릴 것이다. 레바논에게 행한 폭력이 너를 압도하고 동물들의 행한 폐해가 너를 공포에 떨게 할 것이다. 내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고 땅과 도시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했기 때문이다. 우상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사람이 그것을 조악해 만들었을 뿐이다. 녹여 만든 신상도 거짓말을 가르치는 스승일 뿐이다. 왜냐하면 만든 사람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들을 만들고 자기가 만든 것을 믿기 때문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나무에 대고 깨어나라고 말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사람아, 그것이 가르칠 수 있겠느냐? 보아라, 그것은 금과 은으로 덮여 있을 뿐 그 안에는 생기란 전혀 없다. 그러나 여호와는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그분 앞에서 잠잠하라. 하박국 3장. 이것은 시기오논 형식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오 여호와여, 나는 주의 명성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는 대만에서 오셨으며 거룩하신 분은 바란산에서 오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땅에는 그분께 대한 찬송이 가득합니다. 그분의 광채가 햇빛과 같았고 두 줄기의 빗줄기가 그분의 손에서 번쩍이니 그 안에 그분의 권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재앙이 그분 앞서서 나아갔고 전염병이 그분의 뒤를 따라 나아갑니다. 그분께서 멈춰 땅을 측량하시며 그분께서 바라보시니 나라들이 떱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산들이 무너지고 오랜 세월을 거친 언덕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일들만이 영원합니다. 내가 공경에 처한 구산의 천막들을 보았고 미디안 땅의 휘장들이 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들을 타시고 주의 승리의 전차를 타시니 오 여호와여, 주께서 신하들에게 화를 내셨습니까? 아니면 강들에게 진노하신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바다에 분노하신 것입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서 많은 화살들을 시위에 놓고 당기셨습니다. 주께서 강으로 땅을 쪼개셨습니다. 산들이 줄을 보고 뒤틀리고 억수 같은 물이 휩쓸며 내려갑니다. 깊은 바다가 소리를 높이고 물줄기는 힘입게 높이 치솟습니다. 빛처럼 나는 주의 화살과 번쩍이는 주의 창설 때문에 해와 달이 하늘에서 멈춰버립니다. 주께서 진노로 땅을 점령하셨고 분노로 민족들을 짓밟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셨습니다. 주께서 악한 사람의 집 우두머리를 쳐부수셨고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발가벗기셨습니다. 그들이 몰래 숨어있는 비참한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우리를 흩어버리려고 폭풍처럼 밀려올 때 주께서 그들 용사의 우두머리를 주의 화살로 꿰뚫으셨습니다. 주께서는 말을 타시고 바다를 짓밟으시고 물을 크게 휘저으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립니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내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평원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휘자에 의해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것입니다.